8월 19일 금요일.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한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벳과 르홉이니 모두 스물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얍느엘을 지나 라굽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돗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곡에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한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달엘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롯과 라콘과 요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셀 지파의 기업. 각 지파의 기업은 약속과 유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셀 지파는 북쪽 해안 평야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야곱의 유언처럼 기름진 땅입니다. 또 항구 도시들이 발달한 곳으로 특별히 북쪽에 인접한 시돈과 두로는 지중해 해상 무역을 발전시킨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아셀 지파는 가나안의 해상 무역에 뛰어들어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사사시대에 공동의 적과 싸워야 하는 전쟁을 외면해 이기적인 지파로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기업.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북부 산악지대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최북단이며 험준한 지형으로 적을 막기 위한 견고한 요새들이 발달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두 성읍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요새를 정복하는 성과를 거둘 정도로 용맹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적들의 침공을 받기 쉬운 곳이었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사망과 흑암의 땅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단 지파의 기업과 땅 분배 완료. 단 지파는 블레셋 해안 평야와 유다 산지 사이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구에 비해 땅이 적었고 또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땅을 지켜내지 못해 결국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레셈을 점령해 서서히 그곳을 거처로 옮깁니다. 각 지파의 땅 분배를 마친 후 과업을 성실히 완수한 여호수아도 기업을 받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을 먼저 살핀 후에 자신의 것을 찾습니다. 묵상 에세이. 스스로 낮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한국 교회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청소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벽종 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유치부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보를 작성하고 모든 인쇄물을 만들고 차로 성도들을 데리러 다녔습니다. 어르신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서 통역해드렸고, 메디컬을 신청해드렸습니다. 필요하면 교인들의 이삿짐도 날랐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일을 배웠습니다. 훌륭한 요리사가 되려면 설거지부터 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큰 스승에게 배우길 원하는 제자는 먼저 스승을 위해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면서 가르침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테니스 선수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시합을 참관하면서 공부터 줍는 훈련을 받습니다. 낮은 곳에 있어 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고 사람들이 자주 맞닥뜨리는 문제를 잘 압니다. 또그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기에 문제를 푸는데 탁월합니다. 낮은 곳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성공이란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채우는 것이기에 사람들의 필요를 알 수 있는 낮은 곳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을 리더로 사용하십니다. 강준민의 겸손과 영적 성숙. 한절 묵상.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 가장 연장자요, 가나안 정복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기업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도리어 겸손하게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습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만족보다 공공의 선을 추구하며 백성의 복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안락함을 도모하기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믿음으로 보존하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소망되시는 하나님만 붙잡으며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